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말리공화국 선포 신유소돌세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이브라힘 부박가루 케이타에게 1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,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대통령과 말리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